존엄한 항일대전의 그날 버선보이 횃불을 지펴올리시어 일제에게 짓밟혀 식민지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던 우리 민족에게 저국 해방의 서광을 비춰주시고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남조선 각계가 격찬하고 있습니다. 한 통일운동단체는 홈페이지에 일제의 토벌을 물리치고 만주벌판과 산악밀림의 엄혹한 자연환경을 이겨낸 항일유격대는 상설적 반일지하혁명조직인 저국광복회를 창건하고 버천벌을 치어 일제를 경악해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겨울의 산악회 회원은 백두산 일대에는 김일성 주석께서 역사적인 저국 진군의 길에 올라 어둠 덮인 강산에 빛을 환히 비춰주신 버천보도 있다 등의 내용을 서술한 도서 백두산을 집필했습니다. 서울의 한 지식인은 글에서 김일성 주석님께서 조체의 전략과 천년만화의 전술, 신출귀멸한 전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신 여기에 버천보 전투의 승리, 항일혁명 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의 비결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제와의 전투를 통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우신 가장 재능 있는 명장은 김일성 장군. 버천보 전투는 명백하게 입증된 항일운동 등의 글들이 출판 보도물들에 게재되는 속에 한 출판사에서는 버천보 전투에 대해 김일성 주석님의 부대가 1937년 6월 4일 일제의 관공서를 습격, 버천보 일대를 일시 점령한 사건이라고 밝힌 대백과사전이 출판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일제 시기 민족해방운동의 주류는 김일성 주석님께서 이끄신 항일무장투쟁이었다고 하면서 주석님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의의는 참으로 크다고 강조했습니다.